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효쌤, 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수요일 날 왔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대부분 우리 수요일 날 유대씨 뉴스를 대신 읽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변화를 주자 해서 오늘은 Q&A, Question Ask. 저희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과 또 다른 개인적인 분들을 통해서 뉴질랜드의 궁금한 점들 몇 가지를 받아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Q&A 시간 갖기 전에 저희 곡 하나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곡은 어노인팅의 십자가를 참으신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영광 돌리세. 어노인팅의 십자가를 참으신 듣고 왔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2주, 3주 됐나요? 처음 Q&A 질문 받아가지고 그때 벼룩 얘기해가지고 네. 그 답변을 드렸었는데 참고로 저희가 이 Q&A에서 드리는 답변은 정답은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쵸? 저희의 생각과 저희 기준이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권해드리는 거지 아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는 꼭 괜히 저희 따라했다가 문제 생기면 저희 책임 안 지는 네 그런 거 방송 보면 이, 네. 이 그거는 누구누구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네. 표시드립니다 표시합니다 대신 픽션입니다 그건 없어요 저희는 그렇죠 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첫 번째 질문 저희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굉장히 큰 이제 고민거리였는데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워홀들이잖아요 네네. 워홀들을 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 놀러 왔 뉴질랜드에 이제 워홀로 왔는데 놀러 왔는데 너무 비싸대요 물가도 비싸고 식비도 비싸고 다 그래서 비싸죠. 너무 비싸니까 한국에 정말 싼 맛집들 가성비 값 맛집들 소개 좀 해주세요라는 이제 질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맛집 맛집 네, 저는 네. 한국 음식점인데요 딱히 그런 그건 아닌 것 같고 맛집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성비적인 걸 얘기하자니까 뭐 여러 레스토랑 시티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네. 항상 이제 처음 오셨을 때 그러니까 집도 없는 벽커 있을 때 그러면 저는 그냥 도미노 피자를 추천해드렸어요 아~ 도미노 피자 5분이면 나도. 한 판이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식 어디 가서 남으면 싸갖고기도 좀 애매하고 싸갖고 와도 놀 데도 없고 백패커 있으면 근데 피자는 한 번에 다 먹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남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피자는 남아도 전자레인지 대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 그 시티 그 번지점프 바로 옆에 가면은 도미노 피자 한 건물 맞아요. 네, 거기도 거기 가면은 한 사람당 1인 한 판이야. 맞아요. 바닥에 앉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절대 보기 힘든 경관을 거기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거기를 꼭 추천해요. 도미노 피자. 돈은 아끼고 싶은데 맞아요. 되는 것보다 그러면은 도미노 피자. 네, 정말 저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도미노 피자 정말 좋아요. 남으면 냉동해가지고 바로바로 전자레인지에 꺼내서 돌려서 먹으면 되고, 또 그게 냉장 냉동실이 언젠간 있으면 야식으로 출출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끔씩 출출할 때 그냥 한 판에 사서 냉동실에 놔두기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도미노 피자나 피자헛은 피자 도우가 조금 두껍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혼자 먹을 거다 그러면은 띤 피자죠. 얇은 거. 네네. 그걸로 해서 먹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되게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바삭하고. 저는 주로 이제 생 피자, 페퍼로니 피자를 시켜 먹거든요. 또 그 매콤한 맛에 이제 딱 그게 맞고 한 판을 다 먹어도 딱 적당해요. 맞아요. 그냥 띠끈 되게 그냥 쓸데 막 그냥 헛배 부른 느낌이죠. 헛배 부른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 있을까요? 저는 추천해드리는 거 시티, 이제 대부분 이제 오시는 분들 다 시티에 계실 거라 믿기 때문에 저는 시티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우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우동이랑 덮밥으로 유명한 곳인데 Thanks for you, Japanese Thanks for you라고. 오. 이게 위치가 정확히 엘리엇 스트리트에 있는 그 스트랜드 아케이드. 아, 네. 거기 안에 골목 들어가시면 이제 재패니쉬 폴리라고 이제 거기 되게 유명한 메뉴가 이제 커리 우동.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동으로 먹을 건지 밥으로 먹을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는 거기가 5불밖에 안 해요. 맞아요. 양도 되게 많고 그래서 가성비적으로는 정말 갑이죠. 왜냐면 일단 쌀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쌀을 또 일본 커리고 그 쌀을 이제 5분 만에 먹을 수 있다니까 되게 저는 포만감 있고 괜찮더라고요. 또 카레가 포만감이 많아서. 네, 맞아요. 저는 맞아. 거기서 소고기 비프 치즈 카레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종류도 많아요. 있었구나. 네. 카레 종류도 3-4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또 시티는 만약에 이제 가격 저렴하게 좀 다양한 음식 먹고 싶다 하면은 최근에 시티에도 이제 나이트 마켓이 들어갔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나이트 마켓은 한 음식이 한 5불이니까 네. 가서 친구들이랑 가서 각자 5불씩 가져가서 서로 다른 나라 음식을 먹으면 맞아요. 배불리 먹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동남아 시장 느낌. 원래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 음식이 다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뭐 중국이 제일 많고 인도, 요즘도 한국 음식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이용하면 좋고, 또 하나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맛있게. 저는 그것도 추천드리는데 케밥. 왜냐면 피자나 그런 것들은 솔직히 고지방 음식이잖아요. 야채도 별로 없고. 야채도 많이 살쪘죠. 없고. 그래서 좀 저는 또 요리사다 보니까 네. 좀 영양분을 가끔씩은 챙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럴 때는 고기도 들어있고 야채도 들어있고 배도 부르고 그래서 먹는 게 케밥. 근데 케밥은 헛배 부르지 않아요? 그런가요? 뭔가 헛배 부른 느낌이던데? 저는 유진 씨가 사주셔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가끔씩 먹고 있어요.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네, 진짜? 저도 든든해요. 되게 잘 먹고 있는데 배 사이즈 좀 안 맞으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상상한 금물입니다. 자, 우리 노래 듣고 오죠. 노래 두 곡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레이지파가 부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다음에 마커스가 부르는 찬양의 이유, 두 곡 듣고 오고 또 나머지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드셔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나의 수지 찬양되어 영원히 감사드릴 일이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 떨어지시 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의 영원한 그로 높으신 사랑 깨도 안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리 얻으셨네 나의 수지 전환되어내 영원히 감사드릴 일이 주님의 그분에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도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릴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두곡 듣고 왔네요. 저희 또 이 먹는 이야기로 또. 아 근데 아 저는 자 그 물가 비싸긴 비싸요 진짜. 아 근데 맞아요. 사 먹는 것보다는 마트에서 재료 사가지고 하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 나라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야채를 이렇게 슬라이스해가지고 냉동 그 팔잖아요. 네, 네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거를 밥에 넣으면 볶음밥이 되고 맞아요. 뭐 국을 하려면 그걸 넣으면 돼요. 그래서 아내는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야채 안 싫어하신다고 하면은 그거랑 뭐 햄 아니면 고기 볶을 수 있는 거 해가지고 그거에서 비벼 먹어도 되고. 또 그런 거 외에도 저 집에서 해먹을 게 정말 많은 게 여기 고기가 싸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고기가 싸요. 고기가 싸니까 여기 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 민스. 저는 정말 저도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학생 때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민스를 이제 비프 민스를 사요. 네. 네. 그래놓고 비프 민스랑 양파를 썰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햄버거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 그러면 되게 뭔가 느낌 있고 그냥 햄버거 스테이크에다가 슬라이스 치즈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올리고 계란 후라이 딱 하나 올리고 밥 되게 많이 해서 이렇게 먹으면 그것도 되게 맛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다음에 고기류를 사신다면은 저는 솔직히 한국 마트나 중국 마트나 말다 중국 마트. 네 중국 마트. 고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트 가서 삼겹살 사면 되게 얇아요. 네 진짜 맞아요. 한국 스타일. 맞아 맞아. 거기는 무슨 오겹살처럼 삼겹살 엄청 두꺼워요. 또 껍데기가 같이 붙어.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구우면은 삼겹살 플러스 껍데기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데. 네. 시티는 모르겠는데 저 사는 글렌이네스 그쪽 동네 중국 마트를 가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기 잡아. 그러니까 고기 있잖아요. 거기서 정육점처럼 정육해가지고 탁탁탁 주고 그린레인 쪽을 가서 거기 원트릴 그 그린레인에 있는 네. 카운트다운 옆에 보면은 카운트다운 건물 옆에. 또 푸드 뭐야 정육점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중국 분이 하시는데 한국 말로 부유가 있어요. 아 정말 삼겹살. 오, 삼겹살. 오, 너무 좋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처음 왔을 때 무슨 부위가 뭔지 모르시면은 네. 그런 것도 참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저렴해요. 그래서 아, 뭐. 맞아요. 여기 정말 고기가 너무 싸니까. 너무 싸요. 맛있고. 카운트다운 가면 또 많이 먹었던 게 립. 아, 그 양. 갈. 갈비. 등갈비. 이게 되게 얼마나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성인 한 손 두 개를 겹쳐놓은 사이즈거든요. 네. 두께도 주먹만 해요. 네. 되게 또 크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립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한국에는 립 스테이크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그런 게 12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집에서 숙성시킨 다음에 네, 그럼 잘 먹으면 유통기한도 오래 가고 맛있기도 하고 저는 그거에다가 그냥 볶음밥 해가지고 같이 또 많이 먹거든요. 집에서 요리한다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는 감자조림 한껏 되나요? 감자조림 아. 조림 그 카운트다운 가면 그 감자를 4kg 이렇게 해가지고 한 얼마 안 되게 팔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5불 미만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4kg면 진짜 많거든요. 한 포인데 그걸 사서 집에 가가지고 진짜 팥에 감자조림을 한껏 해서 큰 통에 담아놓고 먹으면 조림이니까 상하지도 않고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대충 밥 먹고 싶을 때 계란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슥슥 비벼 먹으면 그것도 진짜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카운트다운이나 뭐 이런 데 야채, 고기 이런 거 싸니까 좀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 뭐 음식 그런 감자조림도 있을 거고 다들 가성 자취하시는 분들만의 그런 뭐라 그러죠?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 사람들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저는 또 많이 해먹었던 게 파스타 아이올리. 아~ 왜냐면 이거는 마늘이랑 베이컨만 있으면 그쵸. 너무 맛있게 해먹고 그러니까 아이올리를 정말 많이 해먹었던 것 같아요. 역시 먹는 얘기하면 다들 눈이 반짝반짝 서로 얘기하려고 그래.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다음에 들으실 곡은 마커스 워십의 다윗의 노래 그리고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곁에 나를 메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 우리 먹는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 또 한 곳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게 만약에 차가 있다면 네. 가성비 최고인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요? 그 브라운스베이 가면은 네. 동촌롱이랑은 아, 그 중국집이죠. 아. 그러니까 중국집이 아니라 진짜 한국식 중국 짜장면 파는데 아. 거긴 짜장면이 오불이에요. 우와. 근데 저, 양도 많고 맞아요. 맛이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줄 서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예약을 안 받아요. 무조건 와서 리스트 이름을 적어놔야 돼요. 우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네. 너무 맛있어요. 싸고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짜장면 3개에 탕수육 하나 시켜놔도 네. 얼마 안 돼요. 맞아요. 1인당 1탕수육에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먹고 바로 앞에 브라운스베니까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먹고 네. 딱 오면은 배가 든든해요. 너무 너무 최고인 곳이죠 거기는. 그렇죠, 그렇죠. 아, 저 지금 뛰쳐나가고 싶은데요. 짜장면이라니. 아 근데 진짜 거기 괜찮아요. 근데 진짜 예약을 안 받는 게 흠이죠. 아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예약을 받는 게 안 좋다고 그쵸? 가게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오면 그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시티 이런 데가 있었으면 시티 그런 데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일단 자리세가 비싸니까 힘들죠. 시티는. 맞아요. 7불 8불이었기만 해도 저희 진짜 맨날 가 있으면 맨날 가죠. 정말 진짜 줄이 막. 그리고 뭐 또 뭐 향신료 같은 거에 별로 부담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중국집 가서 아 맞아요 맞아요. 또 양이 어마어마해요. 중국집도 나 중국집도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뭐 볶음밥을 하나 시켜요. 우리는 한 공기 정도의 사이즈를 생각을 하는데 수북히 쌓여서 중국인들의 식사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큰 테이블에서 나눠서 먹는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걔네 이제 중국 음식들은 되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저 혼자 시켰다가 맞아요. 셋이서 먹었는데도 남더라고요. 네. 우와. 테이크웨이 같은 것도 싸고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또 먹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원래 오늘 질문이 세 개였는데 퀘스천이 지금 두 개도 간단할까? 맞아요. 아 역시 먹는 얘기만 하면 정신을 못 차려 우리가. 자 다음 질문 퀘스천입니다. 면허증이에요. 아 뉴질랜드에서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조건이 한국에서 면허 딴 지 2년 후에 2년 이상 된 면허증만 바꿔주는데 2년이 안 된 경우에는 이 면허증을 어떻게 딸 수 있느냐 못 따느냐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왜냐면 제가 아직 면허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한국에서 따고 오려고. 그러면은 이 정보는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2년이 안 된 경우에는요 네. 네. 다 바로 플라이센스를 바꾸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 법이 그러니까 한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바꿔준다는 그 법이 바뀌기 전에는 네. 어땠냐면 한국에서 이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운전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뉴질랜드 면허증을 따고 싶으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원래 뉴질랜드 법대로라면은 러너 라이센스는 필기 시험을 봐서 받는 거고요. 네. 1년 뒤에 리스트릭트 라이센스라고 시험을 봐요. 그것은 이제 러너는 나 혼자 운전하면 안 되고 네. 슈퍼바이저가 꼭 있어야 돼요. 하려면은 슈퍼바이저는 이제 플라이센스 면허 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밤 10시 이후에 운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오클랜드면 오클랜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좀 제한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리스트릭트 라이센스는 나 혼자 운전을 해도 돼요. 근데 밤 10시 운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클랜드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제한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거의 한 1년 정도 지나야지만 플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주행이랑 다. 근데 이제 2년이 안 된 면허증을 갖고 오신 분들은 처음에 네. 필기 시험을 봐요. 똑같이. 뉴질랜드에서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플라이센스 시험을 봤어요. 예전 법처럼.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이제 바로 플라이센스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좋네요. 근데 주행 시험이 은근 까다로워요. 연습을 좀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지금 플라이센스로 바로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필기 시험 공부했던 그거나 주행 시험은 한 번 정도는 그냥 해두는 게 네. 안전해요.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교통법이랑 뉴질랜드 교통법이 다르니까.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 와서 그대로 운전했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차선도 여기는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사건 사고 되게 많은데 외국인들이 특히 와가지고 바로 운전했다가 특히 라운드업 규칙 모르고 좌회전 이거 모르니까는 사고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조금 귀찮더라도 질문지 책 정도 이론이라도 읽어두는 게 저는 좀 좋으실 듯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운전 면허증이 있어요. 그 한국에서도 운전을 좀 하고 그래서 좀 운전을 못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표지판이 새로 보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보, 아, 없는 변, 어, 뭐, 그 간판이라고 네. 표지판들도 많고. 맞아요. 이 길로 가시오라는 그 표지판 있잖아요. 파란색 동그라미에 네. 글 표시하는 거. 아, 그거. 네. 그것도 그게 이 길로 가라는 것도 있지만 네. 그쪽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 안 보이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 건너갈 수 있는. 그 표시 있는데 보면 인도를 보면은 보도블럭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걸어간다는 표시도 하나에 그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표지를 알고 아 다르구나 내가 아무리 여기서 면, 한국에서 면을 땄어도 여기서는 다르구나 공부를 그쵸.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랑 일단 왼쪽 오른쪽이 반대니까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라운드어바웃이에요. 라운드어바웃 큰 데 가면은 막 간판 네. 안내 간판 보면은 막 진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죠 하다가 괜히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꼭 플라이센스 바로 받더라도 면허 운전 법규는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거는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나라 교통 그 아,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NZT인가 그 면허 시험장 가면 주는 책자 있어요. 네. 그 책자 사이트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도로 교통법부터 퀴즈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잘 돼 있네요. 잘 보시는 가두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질문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질문은 대략 플랫을 잘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오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 시간에 다음 또 Q&A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인 씨가 마지막 곡 소개시켜주시고 저 인사드리고 퇴근하죠. 네, 벌써 퇴근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들으실 곡은 유은성 씨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 전도단의 시선 듣고 저희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혜인 효쌤 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